그저 한숨만 누군가 나타나면 말은 내게 전해다 퓨 퓨 퓨 Love ya 좋아한다 널 좋아해 좋아해 이런 말로 표현하긴 부족해 Don't call me 난 지금 좀 바빠 널 하는 일 좀 미 관심